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해서 23일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염원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